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해서 소리 없는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의 사도신경 네 번째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지나치게 좋아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설레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슨 어떤 사람 소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같습니다. 저는 이 날씨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쨌든 아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자꾸만 분명히 이전하고 똑같은 상태인데 이게 한 귀로 뭔가 들러가고 이게 마음에 남아있는 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날씨에 대한 당연한 반응 같습니다. 설교에 대해서도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너무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거 내 영혼이 이렇게 이렇게 무뎌졌나 생각하지 마시고 날씨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씨는 예배를 빨리 마치고 어디 소풍이라도 갔으면 참 좋을 날씨여서 예배가 마쳐지면 뭐 또 충동적으로 어디에 놀러 가는 의견으로 모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오늘부터 저는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 믿음은 사도신경의 중심을 이룰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이루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의 핵심 주제는 신론 도 아니고 성령론도 아니고 삼위일체론도 아니고 기독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론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짓는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나?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다고요? 이것까지 흘리신 건 아니겠죠. 굉장히 표정이 편해지셨어요. 제가 한 귀로도 관계를 흘려도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역사적이고 실존적인 예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이고 실존적 예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일시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답입니다. 이 말은 역사적 인격체이신 그분, 즉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의 인물이었으며 주 70년 유대전쟁의 대파국 이전 시대에 살던 팔레스틴계 유대인인 그분이 그분 이후의 시대에만이 아니라 그분 이전의 시대에까지 통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준이라는 설명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실존적인 예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일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 시대 이전과 예수 시대 이후에 통시적으로 모든 신앙,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이러한 역사적 인격체에 기초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종교들하고 비교할 때 대단히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취약한 부분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인식, 역사적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인식은 반복되는 말 같지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문학적인 의인화 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예상치 않게 이목을 끌었던 것이 사람의 얼굴을 한 새였습니다. 인면조라고 하는 굉장히 평창 올림픽 내내 그 개막식 때 나왔고 개막식 때 너무나 화제가 되니까 이제 선수촌에 그 인면조가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폐막식 마지막 EDM으로 이 퍼포먼 막 이 춤을 출 때도 그 인면조가 막 춤을 췄었는데요. 그 인면조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그렇기에 취약한 것이죠. 하나님에게 기댄 인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종교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절대 의존의 감성 이렇게 우리가 부르니까요. 하지만 인간에게 기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나 우리의 감성으로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해한 것입니다. 사실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부족한 표현일 만큼 아주 충격적인 명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치도 뒤로 물러서시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댄 이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서 유일한이라고 하는 고백이 저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분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호칭, 그분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호칭과 삶은 구별되어서는 안 되고 구별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목사라고 하는 박창규라고 하는 존재이지만 물론 박창규라고 하는 것도 호칭이죠. 제가 박창규라고 존재를 박창규라고 우리가 설명한다면 제가 박창규라고 하는 존재이지만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목사라고 부르죠. 그 목사라고 하는 호칭 속에 호칭을 박창규라고 하는 존재가 배신해서는 안 되겠죠. 그걸 배신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르지 뭐 많은 사람이 따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저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칭과 예수님의 삶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호칭 안에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이 작업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들, 여러 가지 호칭들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시대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들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져 왔던 것이기에 특히 그 호칭들은 대부분 뭐 한두 가지를 빼놓고는요 대부분 그 시대의 통치자나 지도자들을 명령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호칭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해석하게 된다면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이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이 문장이 사실 연결되어져 있고 뭐 종결되는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습니다 라고 하는 동사 외에는 사실 다 호칭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호칭이 아닌 유일한 단어 이 오늘의 이 사도신경 두 번째 명제에서 호칭이 아닌 유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이입니다. 그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 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이. 그 발음이 안 되네요. 잘 그의. 그이. 나는 소유격으로 축구를 봐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구를 봐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네, 이틀 지금 8강 경기를 다 못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와닿지 않더라도 제 노력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뭐 어떤 단어가 좋을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 설교를 제가 파일로 오늘 7시 반에 마지막으로 저장을 했거든요. 아침 7시 반에. 물론 더 하고 싶었지만 하늘이가 와서 계속 컴퓨터를 때리는 바람에 이러다 컴퓨터가 박살나겠구나 해가지고 예, 어저께 한 2시 정도까지 하고 아침에도 6시쯤 일어나서 준비한 시간은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잘 갈피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죄송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지 않진 않았다. 열심히 했지만 졌다. 뭐 이런 축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16강에 못 갔다 이런 것처럼 최선을 다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좀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이라고 하는 이 소유격으로 시작되는 이 성자에 대한 고백은 성자의 존재가 전적으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인 성부 하나님께 귀속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건너뛸 수 없는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했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귀속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내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씀의 출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의 근원이 어디인가. 우리는 이제 가끔 가다가 뭐 데이트 같은 거 할 때 아주 근사한 말을 하잖아요. 마치 내가 그 얘기를 만든 것처럼 그 원저자를 숨기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참된 것은 내가 내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각주를 다는 거죠. 자기 말씀에 각주를 다는 겁니다. 네, 자기 말씀에.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어떤 지나친 겸손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7장 읽지는 않겠지만 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계속 유대인들의 어떤 추적을 피해서 도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실망하게 되고 이제 너 자신을 드러내라, 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7장 5절 말씀을 잠깐 보면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그를 믿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나약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지도자로서의 통치자로서의 그 단호하지 못한 모습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도신경이 후대의 신학자들이 325년부터 시작해서 381년까지 수많은 신학적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만든 것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모든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는 이 사도신경을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읽기 전에 삼위 하나님 간의 상호 간의 고백으로 읽는 것이 사도신경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즉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이 명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인간들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성자 예수님의 고백으로 읽고 저는 성자 예수에 대한 이 명제는 우리 신자들의 성도들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의 인정, 성부 하나님의 어떤 고백으로 읽는 것이 물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도신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신학자들이 삼위 하나님의 대화를 엿듣고 그거를 적어놓은 것은 물론 아니지만 기독교의 어떤 이 토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사도신경을 그렇게 이해할 때, 그러한 방식으로 사도신경을 이해할 때 사도신경의 정말 중요한 주제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더 와닿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주라는 고백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나 말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말과 행동과 삶으로서 우리들에게 몸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존재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귀속시키며 하나님을 자신의 주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결코 주종관계나 군신관계로 자기 예수님 자신과 우리를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 것은 이어지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고백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드님이 되시는 것이죠. 지난 설교에서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언급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아버지이시기,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예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즉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함, 사랑 안에 감춰진 신적 전능의 1차적인 수혜자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수혜자일 뿐 아니라 그 사랑의 담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해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받으신 분이고 그것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저에게는 딸이 둘이잖아요. 한이하고 하별이, 딸이 둘입니다. 하지만 한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런 고백으로서 여기서의 유일하신이라고 하는 고백을 이해합니다. 그러한 어떤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고백이 우선되는 것이지 어떤 교리로서의 어떤 실체와 사실로서의 의미가 이 사도신경에 우선된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이 여럿이지만 신정희 형제님이나 엄경진 형제님이나 이치봉 형제님이나 다 하나뿐이죠. 저는 그런 의미로서의 유일하신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12장에서 참새와 머리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존재로서 인식하는 그 첫 번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역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담지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저의 아이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저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수혜자들이지만 더욱 바라는 것은 제가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물론 부족하고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 사랑의 담지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에서 그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유일하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고백으로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문장을 이해할 때 이 고백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단어로 구성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어렵고 건조하게 드러내주는 신앙 고백문이 아니라 하나님 상호 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 상호 간에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열망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심쿵하게 하는 하나님 상호 간의 연애 편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연애 편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이해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 그의 그리고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임명되는 독특한 세 가지의 직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임명되는 세 가지의 독특한 직업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직업입니까?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일종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기름 부음을 받는 행위로서 임명되는 세 가지의 직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예. 그렇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임명되는 세 가지의 이 지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지위를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 그 지위로서, 세 가지 지위로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죠. 먼저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그 저자들은 이 세 가지 지위에 대해서 어떤 부정이나 긍정으로 합의된 단일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세 가지 지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지 않는, 즉 어떤 중립적인 태도를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복음서 저자들이 취했다는 뜻이 아니라 둘 사이, 이 세 가지 지위에 대한 긍정과 부정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면서 그것을 읽는 청중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한 입장에 천착하지 않도록 하고, 또 그러한 부정과 긍정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상에 대한 새로운 창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9절인데요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과연 수용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죠. 마가복음 8장 29절 8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고백을 과연 어떻게 수용하시는가? 물론 이 고백을 대단히 기뻐하시죠.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갖고 있다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갖고 있는 기름 부음으로서 임명되는 세 가지의 그 직위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묻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임명되는 구약의 세 가지 직업이 뭐라 그랬나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업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는가를 보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서 이 삼중직으로서 온전히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죠. 우선적으로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인 모세와 같이 예수님 역시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셨을 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거절하시죠.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화목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입성하시는 장면들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일반 왕처럼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왕에 대한 백성들의 선입견, 물론 그리스도가 왕이시죠. 하지만 그 백성들의 선입견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그것들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이 말을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것 역시도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정치적으로 오해할 것에 대한 그것을 예수님이 긍정하셨어. 맞았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야. 라는 이 고백을 오해할 것에 대한 오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고백이었고 그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제 어떻게 운명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왕 그리스도가 죽습니까? 왕이 죽습니까? 예수님을 말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즉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해하는 물론 여기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근거한 왕이겠지만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죠. 그것은 제가 보기엔 예수님의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엘리야, 세례요한 또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와 세례요한과 같은 선지자로서 해석되는 것을 예수님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그것이 아니야.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비록 선지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처럼 기름 부음 받음으로 임명되는 직위이긴 하지만 또 베드로가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선지자로서 이해해서는 안 돼 라는 것으로 그리고 앞선 복음서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 행위들 속에서 역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 해석을 금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럼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것은요. 남아있는 한 가지.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의미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렇죠? 예수님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이해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렇죠? 그것이 이제 바울 신학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시브리서 말씀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이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브리서 4장입니다. 시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4장 14절 14,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온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를 화목케 하십니다. 이 우주적 화해는 피조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손상되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충동적인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성부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오늘 읽을 순 없겠지만 히브리서 5장과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처럼 몸소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신 제자도의 본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제사장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적 사명.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2문에 보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웁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제가 앞부분에서 부정하긴 했지만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평화를 위한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해 싸우고 이후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지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제사장적 부르심을 본받아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부르심,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한주에 2018년 하반기에 이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평화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말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소리 없는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되신, 화목이 되신, 화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제물로, 평화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봉헌했듯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역시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봉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웃음)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평화의 도구가 됩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모두가 상만찬 예전에 초대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상만찬의 의미는 피 흘려 구속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